허브스 뉴스. 공인회계사반 2022년 2학기 동계 입반시험 설명회 안내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 17시에 서울 캠퍼스 경영관 7층 SKT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인회계사반 안내부터 합격자와의 대화 등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영대학 행정팀에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재학생 대상 D뮤지엄 전시 무료 초대 안내입니다. 휴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한양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D뮤지엄 티켓박스에서 학생증과 D뮤지엄 온라인 회원 인증 후 티켓을 교환하면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 또는 D뮤지엄 홍보 마케팅팀에 문의 바랍니다. 2022 송파구 일자리 박람회 안내입니다. 10월 19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문정 컬처밸리 선큰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특별 강연에서부터 맞춤형 취업 상담 등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리어 개발 센터 또는 송파 일자리 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지난 9일 오전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576돌 한글날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한글이 인류의 경이로운 성취라며 우리의 말과 글의 힘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물관 외부에서는 2022 한글 주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얼굴에 고마워 한글과 관련된 그림과 글을 새길 수 있는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4분경 무주군 무풍면의 한 주택에서 A씨와 B씨 등 5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함께 있던 C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다른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다 가스가 노출돼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에 점령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교량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폭발 사고의 배후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였던 크림대교 붕괴로 가뜩이나 불리한 전황에 놓여있는 러시아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타임스와 러시아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경 크림대교의 자동차 도로 구간을 지나던 트럭에 실린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이 여파로 3명이 숨졌으며 도로 구간과 나란히 있던 철도 교량에서 유조차를 싣고 크림반도로 향하던 열차에도 불이 옮겨붙어 한 차례 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1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박세준,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